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지음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그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판마를 만들고 또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지난 5월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좀 만났는데 그때 이제 제가 눈 수술을 앞에 두었기 때문에 눈에 수술을 받을 때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6월 달에 그 수술이 굉장히 좀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콜롬비아 병원에서. 그리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이게 이식 수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 그 앞부분을 떼어다가 붙인 거기 때문에 이게 자꾸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꼬매가지고 잊어서 겨우 실밥을 뽑았어요. 실밥을 잊어 뽑고 아직도 지금 계속 이제 그게 시력이 돌아오는 데는 좀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수술을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언제 한번 고맙다고 인사는 해야 되겠는데 언제 하나 했더니 또 기회를 주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뵙게 돼서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친히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성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62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10년도에 47살을 일기로 해서 세상을 떠난 오 헨리라고 하는 단편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해서는 대충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의 원래 본명은 오 헨리가 아니고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분이 이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 보면은 존시라고 하는 여인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의사가 와가지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했지만은 가망이 없어가지고 이제 죽는다고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또 본인 자신도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이제 곧 죽는다고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존 씨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건너편 벽돌 담집 담벼락에 이렇게 붙어있는 담장이 잎새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거꾸로 세고 있었는데 열둘 하더니 한참 있다가 열하나, 열, 아홉, 여덟, 일곱 이렇게 거꾸로 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찬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낡은 담쟁이 잎새들이 우수수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몇 잎 남았나 그 남은 잎새를 세고 있었던 거예요. 열 잎 남았다. 여덟 잎 남았다. 일곱 잎 남았다. 이렇게 이제 절망적으로 거꾸로 세어 내려가면서 생각하기를 저 담장이 잎새들이 다 떨어지는 날 나도 죽는다. 더 담장이 잎새가 마지막 떨어질 때 내 생명도 끝이 나고 나도 죽는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담장이 잎새를 거꾸로 세고 있었고 또 그런 절망적인 생각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그 언니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한 거예요. 자기 동생이 절망적인 생각 가운데서 지금 이제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래층에 사는 배어만이라고 하는 노인에게 가가지고 자기 동생의 이야기를 모두 다 했습니다. 자기 동생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불쌍한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눈보라가 내려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전 씨는 언니에게 기운이 없는 음성을 가지고 커튼을 좀 열어달라고 창밖을 볼 수 있고 담쟁이 잎새를 볼 수 있도록 좀 커튼을 열어달라고 어저녁에 세찬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내려쳤기 때문에 그 몇 잎 남아있지 않은 담쟁이 잎새들이 다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주 기운 없는 그런 음성으로 커튼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가 커튼을 열어주었는데 놀랍게도 담쟁이 잎새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다 떨어졌을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세찬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쳤기 때문에 한 잎도 남지 않고 다 떨어졌을 거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나도 죽는다라고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커튼을 열어달라고 한 건데 나무 잎새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저 잎새가 오늘은 떨어지겠구나. 마지막 남은 잎새 하나가 오늘은 떨어질 거다. 그러면 나도 이제 죽게 되는구나 라고 절망적인 생각에 또 잠겼습니다. 근데 저녁 나절까지 그 담쟁이 잎새 하나는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날 밤도 또 세찬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내려칩니다. 아침에 일어난 전 씨는 언니에게 빨리 창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잎새 하나마저 오늘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담쟁이 잎새 하나는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오후에 의사가 와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존 씨가 살 것 같다고. 살 것 같으니까 치료를 잘 이제 해줄 뿐만 아니라 간호를 잘 해서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언니에게 부탁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나는 아래층에 배어만이라고 하는 노인이 급성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서 돌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의사는 내려갔습니다. 아래층에 죽어가고 있는 이 배어만 노인은 바로 이 언니가 가서 자기 동생 이야기를 다 다 해준 그 노인입니다. 이 노인은, 베어만이라고 하는 노인은 40년 동안 걸작을 그려보겠다고 그림을 평생 그렸던 화가입니다. 그런데 걸작을 그리지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한 화가지요. 평생 걸작품 하나 그려보겠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리지 못하고 자기 평생 40년을 보냈던 화가인데, 그 존 씨에 대한 불쌍한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밤 눈보라가 내려치고 세찬 바람이 부는 그날 밤에 세닥다리를 들고 담벼락에 가서 담쟁이 잎새 하나를 그려놓은 거예요. 밤새도록 세찬 바람을 몰아쓰고 눈보라를 뒤집어 쓰면서 마지막 담쟁이 잎새 하나를 그려놓고 급성 폐렴이 들려가지고 그 배엄한 노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담벼락에 붙어있는 마지막 잎새는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걸작품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 씨, 죽어가던 존 씨에게는 생명이 되어서 다시 살게 해 주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시라고 하는 이 여인은 마지막 잎새가 그에게는 생명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희망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희망은 뭐예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희망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오헨리는 젊었을 때에 은행에서 근무하는 은행원이었어요. 그런데 부정 대출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그는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절망을 느끼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 감옥에 가서 있었을 때에 그 고통과 그 절망, 그 수치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걸 가지고 견뎠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의 일을 겪는데 그때마다 내가 마지막 붙을 수 있는 희망, 마지막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희망, 마지막 잎새는 과연 뭐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백성들이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깁니다. 그래가지고 타락했을 때는 얼마까지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제약으로 나갔느냐 하면 90% 이상, 백성들 가운데 90% 이상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마지막 채찍을 들은 것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성전이 다 파괴됩니다. 그때 성전이 아주 그냥 다 파괴가 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이를 느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이렇게 망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성전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짓밟히고 다 부서져야만 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해이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년, 2년, 몇 년이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10년, 20년이 돼도 그들은 포로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은 돌아갈 수 없을 그런 환경에 들어갑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망이 없다. 70년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고 하면은 너희들이 다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일어난다. 절망에서 일어난다. 다시 조국으로 돌아간다. 다시 너희들이 회복된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 비유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좀 보겠는데요. 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첫째로 15절서부터 17절까지 내용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서 나헬이 지금 통곡을 합니다. 나헬이 통곡을 합니다. 그 나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울지 말아라. 눈물을 닦아라. 울지 말고 눈물을 그쳐라. 왜냐하면 너의 잃어버렸던 자식이 다시 돌아온다 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자식 잃어버린 그 나헬에게 울지 말아라. 눈물 닦아라. 너 잃어버렸던 자식 다시 돌아온다 하고 위로해 주는 말씀이 15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이요. 이게 다 비유입니다. 지금 비유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나중에 지파가 돼가지고 구성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열두 아들들로 뭉쳐진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새 이름을 주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그러면 야곱의 사랑하는 부인이 누구냐면 나헬이요. 나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헬을 나라의 어머니로 생각하는 거예요. 국모.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헬아 울지 말아라. 너 자식 잃어버렸다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우는데 울지 말아라. 눈물 닦거라. 내 자식들 다시 돌아온다 하는 말은 국모가 나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거든요. 포로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데 울지 말아라. 그 백성, 그 자식 돌아온다. 회복된다. 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다. 다시 조국으로 회복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고 희망의 메시지요. 그 두 번째로는요. 18절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이요. 18절서부터 20절까지 내용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철저히 탄식하며 뉘우치면서 돌아오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이 철저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탄식하며 돌아온다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은 요셉이요. 요셉이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바로왕의 꿈 해석을 잘해주고 이랴 국무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요셉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애굽 여자와 결혼하고 애굽에서 사는데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므낫이요. 그게 므낫 지파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 둘째 아들을 차남이. 이게 에브라임 지파요.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불쌍한 요셉을 생각을 해가지고 차남 에브라임에게 특별 축복 기도를 해요. 특별히 이 차남에게 기도를 해요. 특별히 특별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요,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살다가 남북으로 이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남북으로 나라가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에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이 남쪽은 유단 나라죠.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이끌었어요. 계속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하는 말씀이 종종 나와요. 그거는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비유로 이스라엘을 대표할 때마다 에브라임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에브라임아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에브라임이 탄식하며 뉘우치며 돌아온다고 하는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절망하고 하던 그 백성이 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로구나. 우리의 잘못 때문이 그랬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하는 거를 깊이 깨닫고 탄식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말이. 그게 다시 돌아온다. 다시 회복된다.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돌보신다. 하는 말을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뭘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이제 21절, 22절 두 절인데 이 두 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고 하면은 방탕한 여인을 비유로 합니다. 집을 뛰쳐나간 여인이 나가서 방탕하는 거예요. 그 방탕한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간 방탕한 여인처럼 나가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탕한 여인과 똑같다. 날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집 뛰쳐나가서 방탕한 여인처럼 우상 섬기고 그런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인데 그 방탕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치유시키고 돌보셔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마지막 21절, 22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런 버림받은 백성, 정말로 부모를 버리고 집을 뛰쳐나가서 방탕한 자식과 같은 에브라임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을 버리고 뛰쳐나가 부정을 하고 정말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부정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행편없고 버림받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다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오늘 17절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장래에 소망이 있을 건데 내 자식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서 장래에, 또 그전 성경에는 마지막 최후의 소망이 자식들이 돌아오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했고 내가 그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내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했고 측은히 여겼고 궁휼히 여겼다, 그래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창자가 뒤틀린다, 측은히 여기고 궁휼히 여긴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축복받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버림받은 자리에서, 타락한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마지막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들에게 최후의 소망이요,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그들이 견디고 그걸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다시 해방시켜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주 보니까 은혜스럽게도 앉아있는데 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여기서 찬양을 할 때 보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하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랑. 그 사랑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감당하겠어요? 사무엘 하 15장 이하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못됐느냐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불만 세력을 몰래 귀합을 해가지고 때가 되었을 때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다윗 왕이 왕궁에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도망을 친. 그런데 후방에 있었던 그 정규 부대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 반란군을 제압을 하고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윗 왕을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를 합니다. 이때 다윗 왕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신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을 제발 죽이지 말라고. 제발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도 죽었어요. 죽였어요. 그때 다윗 왕이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내 대신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다. 차라리 내가 내 대신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여러분, 이 압살롬 이게 인간도 아니라고요. 자기 형이 있었거든요. 압놈이라는 자기 형이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그걸 죽였다고. 자기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것도 모질해서 죽이려고 그랬거든. 아버지까지. 그뿐만 아니요. 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요, 이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압살롬이요. 그런데 그 자식을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이 죽었을 때 통곡하면서 네 대신 내가 죽을 걸 그랬다고 그렇게 말한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못 버려요. 우리를 못 버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탕자의 비유로.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주는 법이 없어요.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을 챙기는 건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줘요. 그래서 그 재산을 챙겨가지고 먼 이웃나라로 가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호랑방탕 다 써버리고, 방탕하는 일에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된다. 남의 집에 가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돼지를 치면서 먹고 사는데 그것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을 아버지는 날마다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이나 돌아올까, 내일이나 돌아올까, 매일매일 기다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짓꼴로 그 자식이 돌아오거든요. 아버지가 쫓아갑니다.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자식을 데리고 집에 와서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탕자는 못된 자식이에요. 아주 불효 자식이에요. 절망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그런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다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용기, 소망,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동기, 그게 뭐겠어요? 뭐가 탕자의 절망의 자리에서 용기를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하고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했느냐, 그 말이요. 뭐가? 살찐 송아지? 아니. 집에 많은 종들? 아니. 대궐 같은 큰 집? 아니. 금가락지? 아니. 뭐요?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끝까지 자기를 돌보고 버리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일어선 거요. 돌아선 거요. 다시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가진 거요. 아버지 사랑, 변함없는 사랑, 버리지 않는 사랑, 끝까지 붙드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탕자가 일어서고 다시 돌아온 거요. 그 아버지 사랑, 그 아버지 사랑, 이것 때문에 이게 탕자에게 최후의 희망이었어. 마지막 희망이요. 돈이 희망 아니요. 그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러시아에 가면은요,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있죠. 이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유명한 그림이 원본이 지금도 걸려 있어. 지금도 그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가면요, 미술관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돌아온 탕자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서 줄로 서 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은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있는데 그 손을 자세하게 보면요, 여러분들도 그 그림을 어디 한번 자세하게 보라고요. 자식 탕자를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오른손과 왼손 크기가 달라요. 그거를 그림을 설명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작은 손은 아버지 사람의 손을 말하고 큰 손은 하나님의 손을 의미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만큼 안 커요. 언젠가는 부부의 사랑도 끝날 날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끝날 날이 있습니다. 자식의 사랑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싸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것보다도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절망보다도 크고, 우리의 죄보다도 크고, 우리의 슬픔보다도 크고, 심지어 우리의 죽음보다도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그래요. 다 불러 모아놓고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부인에게 읽어달라고 그래. 그 자식들 앞에서 부인이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쭉 읽어주었습니다. 다 읽은 다음에 도스토옙스키가 유언처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이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내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말을 유언처럼 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생애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절망에 있어도 마지막 가질 수 있는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붙들고 남은 생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